만수리 운동인 없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조국 해방 72돌세 즈음에서 국제주의전사 노비첸코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 위대한 수룡님들의 동상이 15일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.